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은 노래하니. 다음 들으실 노래는 다음 본 화점은 내가 마구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그날의 병사를 보라. 이어서 노래 귓속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와 한순간. 이상 노림유곡 보내드렸습니다.